캐나다 수상 특사인 다니엘 장 수상 국가안보보좌관과 일행이 10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 체류기간 특사 일행은 외무성의 해당 일꾼들과 쌍무 관계와 허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.